남조선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4월 27일 서울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동족 대결책동을 중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회견문이 낭독됐습니다. 회견문은 정부가 이제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그 시작으로 교류를 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